오늘 듣는 말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천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거의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부활로 자꾸 가르치고 있는데, 요나가 밤낮 천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천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부활까지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땅속에 있으리라. 이해가 가겠어, 안 가겠어, 땅속에 있으리라가? 이해가죠? 그냥, 상식적인 이해예요.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에 묻어요?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땅속에 있으리라고 얘기했는데, 미안하지만, 땅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엔테 코일리아 투 케프스, 큰 물고기의 뱃속에, 근데, 예, 배가 나오면, 영어 성경은 벨리하고 풀었어요, 벨리. 근데, 뱃속에, 코일리아를 찾아보니까, 뱃속도 되지만, 뭐도 있어요? 마음속도 나온다고, 마음. 그래서, 한국말로, 어떤 그,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처참한 일을 겪었을 때, 마음에는 원하지 않는데,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어간장이 탄다고 해도 어간장. 어간장은 뱃속에 있는 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바쁜 쪽으로 갔을 때에, 사촌이 농을 하면, 겉으로는 큰 칭찬을 해주고, 야, 너는 참 덩치 많다. 어떻게 이제 돈을 모았냐. 속으로 뭐해? 배가 아프다고 해, 배가. 아, 배가 어떻게 아프겠어요? 그게 코일리아예요. 코일리아라고 했죠. 그래서, 코일리아 하고 나오면, 이 코일리아는 그냥 뱃속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준 깊숙이 감춰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굴은 웃는 얼굴 얘기하고 속으로는 아주 악한 생각, 착한 생각을 하죠. 그것도 뭐라고 그러냐? 코일리아. 뱃속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어예요. 말할 수 없는 어떤 충만한 행복함, 행복함을 느낄 때, 그것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구약에서 코일리아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스트랑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중, 신복, 마음의 행복함. 그래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있고, 뉴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뉴스. 카르디아, 뉴스. 그래서, 카르디아는, 마음의 일반적인 상태라면, 뉴스는, 마음의 깊숙한 곳. 그리고, 이것을 더 깊숙한 데가, 스플랑카르디아예요. 그 구약에서는, 코일리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구약의 헬라어 히브리어가, 같이, 원숙한 경지에 가면은 그냥 다 돼요. 우리가 한국말로 엄마, 어머니가 영어로는 뭐예요? 남도 되고, 마다도 되고 하는 식으로, 단어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보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큰 물고기 갑자기 큰 물고기와 마음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예, 3일 밤낮을 있었다. 어디에? 큰 물고기. 그 다음에 제가 때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40절, 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 땅 속에, 예, 땅 속에 있는다. 근데 속이 보니까 뭐였어요? 그러니까 속이, 예, 별, 뱃속이 아니고, 예, 엠, 페, 코일리아, 푸, 캡스, 큰 물고기의, 예, 뱃속에, 마음 속에, 그래서, 예, 코일리아고 썼어요, 코일리아. 예. 그래서, 요 땅 속이라고 하는 것이, 예, 물고기의 코일리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땅 속인데 보니까, 예, 땅 속이 아니고 바르세요. 엔토 카르디아 패스 예수. 예. 이 개수, 개를, 예, 얼추로 풀었어요, 얼추로. 예, 얼추의, 예, 속인데, 한글은 속인데, 영어 성경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핫. 마음이죠, 마음. 마음 속에, 예, 인자도, 예, 밤낮 3일에, 예,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미래, 기포, 예. 직설도 미래 기포 동사. 그래서, 예, 능동태어로 직접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땅 속도 지금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서 식수교인데 땅속인데 예수님이 3일 뒤에 섰던 데는 흙을 판 무덤이 아니고 어디였어요? 바위 굴을 파서 바위를 구멍을 내서 바위 굴 속에 3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이 아니고 흙이 아니고 흙이 아니고 어디에? 바위 굴 속에 있었다고 바위 굴 속에 3일이 있었다고 그 앞뒤가 맞는다. 땅 속인데 왜 개라는 단어 써서 얼추로 풀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예, 하늘과 땅 잘 모르면 천지분간을 못한다. 예, 천지분간을 못한다. 그래서 천지분간을 못한다. 천지분간을 가가 저와 하나 지금은 뭐예요? 천치예요, 천치. 천치는 뭐냐? 하늘 바다예요, 하늘 바다. 하늘 바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희한한 종교 단체도 생기고, 천지가 뭐냐? 바다가 뭐냐, 바다가. 바다가 뭐냐? 그 천지도 잘 모르는데 바다까지 얘기해놓게 되면, 네, 계시록 21장 1절 가면, 네, 천지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봐주세요. 나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하늘과 저 땅이 신천지라고 그랬다고. 근데 문제는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뭣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바다도 없어졌으니까 바다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 친구들이 보면 생활을 했다, 신천지. 예. 바다지지, 바다지 있잖아. 그러면 그와 세계는 신, 천, 지, 어. 신천지라고 해야 돼. 바다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 이상한 모임에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간다고 미역대.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할 때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하늘보다도 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 밤낮을 어디에 있었다? 땅, 흙, 땅, 영어로 어디서 흙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바위, 굴 속에 있어요. 바위, 굴 속에. 하늘에, 바위, 굴 속에 있었다. 근데 바위굴인지 뭔지 하여튼 돌아가셨다, 하늘만에 살아가셨다 이것만 신경 쓰다가 보니까 하늘과 새 땅 신천지만 알지 바다도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바다가 갈 수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도 있어요. 땅이 속이 아니고 하늘 밤낮에 바위 굴 속에, 바위 굴 속에 계셨는데, 이건 왜 땅 속이라고 하는데, 땅도, 땅 속이 아니고, 헬라어에서 카르디아, 카르디아. 근데, 영어 성경은 땅을 뭐라 그랬느냐, 엘스라고 썼다, 엘스. 엘스라고 썼어. 땅의 속에, 영어 성경에선 in the heart, 땅의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있었다 하고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흙 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흙 속에 매장됐다는데 예수님만 흙을 막 타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바위 굴에 있다가 나왔어. 바위 굴에.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보기도 안 맞아요. 근데 땅이 속이 아니고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영어 성경은 in the heart of the earth. 그래서 헬라어에서 엔테 바라프 카르디아 테스트였어.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 하늘하고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늘과 땅을 모르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천지, 하늘 바다다. 그래서 땅의 마음 속에서는 왜 속이라고 한 그릇도 반영을 그랬느냐? 마음을 통해서 땅의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 속이라고 써버렸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물고기 마음 속에 밤낮 하늘이 있다. 두 번째, 요나가 있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했다? 밤낮 하늘을 땅에 어디에? 마음 속에 땅의 마음 속에 이것도 무슨 얘기냐? 땅의 마음 속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요나서 2장에서 세월의 마음 속에 세월 신학에서 음보 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쳤느냐? 그냥 우리는 물고기 벌써 그게 물고기 마음 속에 충신의 요나가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은 밤낮 하늘을 땅의 마음 속에 있었다. 그게 뭔 얘기냐? 세 번째, 요나가 큰 물고기에 파속에 있었던 걸 세월 음부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음부. 이 세 가지가 뭐하고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왔다. 부활. 이걸 거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이 죄 문제를, 죄의 사망을 해결하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내 죄 사망 받고 하는데, 죄가 등장하면 반드시 사망이 따라요, 사망이. 죄는 사망이 따른다요. 그래서 죄하고 사망은 다른 거예요. 죄와 사망. 죄가 해결되면 사망도 해결이 돼요. 지금 기독교에서 큰 변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 하나만 쓰면 되는 줄 알아요.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고. 죄가 뭔데? 죄가 뭔데?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이 죄가 빠지고 있어요.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아니, 인간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한계를 지어놓고 나니까, 그냥, 내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주일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또 만들었어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도덕적, 법률적, 인간적인 것으로 한다는 건 성경 안 해요.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이것뿐이라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도덕적, 법률적, 인간적 이 죄를 갖다가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주인사님 지낼 때에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죄사함이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도덕적인 범죄 인간적인 어떤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사도 안 내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 옛날에는 주먹 아니면 말을 안 쓴 사람이 그냥 어디 터지고도 이제는 반대가 돼가지고 주먹 쓰기에서 주먹을 쓴 사람이 많이 이야기하는 데 와서 돌투자가 된 사람이 변했다.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뭐가 변하고 그것만 변한다고 그러면 기독교는 필요 없어요. 저러가면 얼마나도 거룩하게 변하는데. 근데 불교교에서 뭐라 그래? 껍데기는 불교인데 속은 들어갔더니 육적인 세상적이더라. 밥을 쓰고 고기 먹으러 다니죠. 한 사람이 그래도 이거 다 잃어먹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 만도 없는 큰 물고기 홀리와 마음 백색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땅에 마음 속에 가야 되고 세 번째 요나가 세월에 마음 속에 이 세 가지가 왜 필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죄와 죄는 반드시 사망이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여기 성경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냥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줄었다 늘어났다가 줄었다 전후 좌우로 위아래로 마음대로 흥청성 있는 아직 단계가 아직은 좀 문제가 있었네요. 그 사망이 첫 사람 아담이 내 죄나 깔아준다고 가지고 당해서 그 당하는 얘기예요. 그 죄나 깔아서 뭔데? 죄나 깔아서 왜 싸우라고 붙었다가? 동생이라고 붙었다가? 동생이라고 붙었다가? 왜? 불교 사상을 보니까, 기독교 불교 불교, 장자의 불교 사상을 보면, 하늘에 가는 과일이 뭐만 있어? 동생 과일만 있어? 그렇게 이상하지? 그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불교화가 제일 많이 등장한 소설이 뭐냐 그러면 세육이에요. 삼장법당, 법학의 손오공. 손오공이 하늘에 가서 벼슬을 얻었는데 말죽치는 그걸 구해내니까 사랑하나가지고 하늘이 큰데 벗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치켜다 먹었더니 이게 나중에 지금 돌로 만든 풍속에 들어가서 몇천 년이 쌓았다 말이죠. 안 죽었네. 뭘 먹어서? 큰데 걱정하지 먹어서. 그 하늘나라는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차가, 복숭아, 유대인들이 뭐 포도, 예? 뭐가 열매. 최근에 와서는 몇 년 전에 미국에 어느 신학자는 야, 바나나네. 남자였어요. 아, 신학자가 어떻게 가짜가 붙으니까, 예, 가짜가 붙으니까, 예. 이건 열매야, 열매. 열매가라, 열매가. 그런데, 열매 세낙과가 나오는데, 열매의 종류를 달아보면 식물성 열매를 다 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열매가 없느냐? 아! 아들딸 열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농사지어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 그래. 근데 농촌에서도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는데 자기 사건은 안 돼. 자, 동물계에, 식물계에 사람이 서식 농사해서 아들까지 열매예요. 수확을 하는 사람이 수확에 성공을 하면 수확의 열매. 모든 정치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게 열매가 다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이 열매예요. 한국 사람이 쓰는 말 중에 가장 여기니까 말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뭐가 된다? 시가 된다. 시가 뭐예요? 시가 열매 다 열매는 열매야. 이래서 나온 말이 열매 다 이럴 때 다 이것까지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칼로리와 영양분이 맞아야 살아요. 생명에도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양따당하면 뭐가 와요? 양따당하면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반해도 죽어요. 배반했더니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그냥 망하는 그냥 딱 폭발이 그냥 마음이 아파. 아, 말은 왜 마음이 아파? 마음이 크겠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아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말로다, 말로. 그래서 예쁜 말이 착하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받아들인 게 뭐예요? 예쁜 말이 착하면 변한 말이거든요. 예쁜 말 사람 말이 소나까 소나기 입에서 말로 힘이 나갔는데 소리 안 붙여. 야, 생각이 미치지 않는 거야. 죄와 사랑. 죄와 사랑이요. 합사, 죄, 사랑. 요거는 떨어져 있어도 붙어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의 이름은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였다. 죄가 없어졌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을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사망신고. 죽었다고 그러죠? 그건 사망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전쟁이 있다고, 전쟁. 성경에 대한 어느 한계를 넘지 못하면, 그냥 인간적인 성경, 인간적인 해석, 뭐 좋고, 나 좋고, 그러면 성경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종교계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또 교회, 지방장, 목사, 또 대제사장, 제사장들, 다 성경을 뺏어주네요. 오늘날 성경 해석자들이 많아.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없어도 인간적인 어떤 상태와 교류와 모임이 이루어지면 그 성경을 해석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해석한 거지, 성경이 자기 사건 낸 거 아니에요. 강하게 문제였다고 강하게 내 사건 냅니까? 오해 내가 떴네. 성경도 오해를 해.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 이건 그야말로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근본과 뿌리가 없어진다. 이 세 가지 알아도 다 같이 품 물고기 마음 속에 인자가 땅의 마음 속에 요나가 또 음부의 마음 속에 품 물고기가 뭐냐면 예쁜 말이 사탄이었어요. 품에 오르잖아요. 그죠? 품에 오르잖아요. 그 성경이 물고기라고 할 때 의로운 자와 악한 자, 두 종류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큰 물고기 악한 자, 큰 악한 자. 옛된 마귀 사탄 큰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아주 천하 최고 악질, 마음속에. 예수님도 땅 속에 밤과 천이래. 이 땅이 뭐냐, 땅이. 아, 땅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한국 사람이 땅 모르고, 외국 사람이 땅 하면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다 해요, 땅. 근데, 그 땅이 다른 의미가 또 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인간이 가는 상식과 지식으로 성경을 풀어버리면, 그건 성경 안 해요. 세월 음부의 마음 속에 이 세 가지 과정이 더하기 되어서 세 가지 사건이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그럴 때 이 세 가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뭔 죄가 주장이? 이게 말씀 들어보고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라고 하는 사건이 현실에 안 되고 성경을 푸는 건 그건 지식의 전달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시 얘기해요. 네, 죄와 사망이. 죄와 사망이 네, 두 가지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안 죽어 이제는 왜 영원히 산대 영원히 산대 안 죽어 사망 그럼 죄사 안 받고 사망하고 끝났지 이제 안 죽어 죄와 사망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 죄와 사망이 없어져야 되는 자 여러분들 사람에게 죄가 어디가 있어요? 뭐가 죄예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 곳이 어디야? 있는 곳. 사망은 뭡니까? 사망? 안 되는데, 죄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가 교회장을 치르고 있어? 안 죽는데. 예수님은 안 죽는데, 교회장 안 받고. 사망은 끝났지. 뭐가 말씀이라고 하는지 모르고,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죄와 사망이에요. 그 죄가, 행위라고 부를 때에는 죄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 상한받고, 도덕적이고, 법률적이고, 인간적이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이거를 행위로 풀어야 된다, 행위로. 근데 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왜 생겨?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거, 물어보면 답도 못해요, 또. 그래서, 죄가 행위냐? 상처가 있느냐, 죄가 있는 것. 죄가 있는 것이, 죄가 있는 것, 상처가 있느냐. 자네, 죄가 어디 있어요? 사람 속에 어디 있어요,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있느냐고. 생각으로 나타난다. 네. 근데 이게 어디 있다가 나올까, 이게? 안 좋은 거 생각할 때. 마음 속에 있잖아, 어디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는 이 죄를, 행위, 생각으로 풀어버려. 죄를 행위나 생각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는 수련을, 수련을 하면은, 죄를 나중에 안 될 수 없다. 죄를, 그거를 줄이고 줄여가지고 나중에 죄를 안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진상에서 죄 문제를 크게 따진 데가 불교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만약에 스님들을 만난다면, 주로 욕이에요. 그 스님들이나 비구니, 여자 비구니를 만난다면, 죄가 도대체 뭡니까? 죄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죄가 뭐라고 빨리 대답이 나오는 사람은 그게 조금 죽을게요. 근데, 마음의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풀어버리고 나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뭐냐? 죄가 어디 있다가 나오느냐? 그러면, 죄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존재냐? 행위냐? 생각이냐? 마음속에 따른 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세상 종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어요. 이 마음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쪽도 엄청나게 많지만, 나쁜 쪽도 있어, 나쁜 쪽.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저녁 먹고 있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중에, 마귀가, 벌써가 아니고, 어제 이미, 넣었다, 뭘 넣었느냐, 에이스폰 카르디안, 유다의, 어디에, 카르디안, 마음속에, 예수를 품어낸 생각을 마음속에 날려준 사람 능동태로 직접 기도했어요. 다른 유다가 마귀가 역사를 안 하고 주님도 가만히 역사를 안 하면 다른 유다는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생각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잠을 자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 눈뜨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지금 여기 화면이 나오죠? 화면이. 화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어디는 특별히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고 쓰면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알아요. 아이들이 크는데, 아주 나쁜 아이하고 친구를 하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그 친구하고 뛰어내려고 굉장히 부모들이 노력을 해요. 근데 애는, 엄마, 아빠 있을 때에는, 아, 난 그 친구 이제 안 만난다고. 나가면 누구한테 가, 너랑? 나가면 그 친구를 만나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마음이 터진다고. 마음이 터지는 게 마음에 있는 게 같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5장을 가면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삽비라고 더불어, 이 삽비라는 아내, 아내. 삽비라는 아내고요, 아나니아는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소유를 팔아,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함께, 예, 아나니아라고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 그 땅, 소유의 얼마를 팔았어요. 그리고 감췄어요. 감췄어요. 자, 그러면, 감췄는데, 왜 감췄죠? 땅을 파는데 왜 감췄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걸 제가 챙기려고 하는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어? 맞습니까? 이게 사람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면 진행을 못해요. 창조주가 아니면 진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창조주가 왜 나오냐고. 사람을 얼마나 거짓말하고 악한 짓 하고 힘들다고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응?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얼굴 값을 한다. 얼굴만 얘기해, 얼굴만. 얼굴에 써있다. 얼굴이 참팔 깔았다. 그런 거 자기 찾아가고 있어요,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지가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상에 파는 건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는 데 간 거예요. 야, 너 나와 팔라 이제? 마귀가 마음의 생각을 못 줘. 생각을 못 줬다고 생각을. 그래서 감췄어요. 감췄어요. 그래서 아내도, 예, 알고 있어요, 아내도. 예, 돈 얼마 감추면 2시간에 팔고 앉았어. 예. 그리고, 아, 그쵸,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고, 차도들어 팔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어찌하여? 귀하피. 귀하피. 뭐 때문에, 예. 뭐 때문에 돈을 감췄느냐? 그 베드로가 알고 있어야 됐어. 예.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마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보듯이 찾아줄 때 그 생각을 읽을 능력이 있다. 사람들 생각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쪽과 좋은 쪽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 잘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하여, 네. 자, 돈 감추면요, 봐보세요. 다 같이, 플레로, 뭐가, 영어에서 필드 했는데, 원래 풀필이에요, 풀필. 채워지고 파동이 찼다는 거예요. 뭐가? 사탄이. 그래서, 호, 사탄아스, 펜, 카르디아스, 내 마음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자, 68성경은 뭐가 됐죠? 마귀는 없지, 마귀가. 마귀는 생각을 못 따라갔다 해요. 생각을. 한 명에 마귀, 사탄, 뱀, 용, 뜻이는 없는 한 명인데, 다섯 가지, 크게 따지 다섯 가지 이름이에요. 다섯 가지. 그래서 일본에 아주 그 모범 제사 사원이 경찰이 붙잡았는데 보니까, 왜 아무리 봐도 신호교회 보니까 어느 회사가 아주 모범 사원 중에 모범 사원이야. 열심히 하는 회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누가 봐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지난번에 현장을 잡았거든요. 현장을. 누가 봐도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길을 타보니까 이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도둑놈이었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 기쁜 차가 아니고 차를 타고 어디 공원에 간다, 어디 간다고 차를 타고 나가. 아주 이쁘게 나가.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벌써 남의 집을 태어나가지고, 예, 그런 거예요. 그 부인도 우리 남편 철저히 그런 사람 아니라 그래. 근데 지금 참사대는 그거 보니까 자기들도 황당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선행적으로 잡혔는데 초범이야 아니야? 아니 잘못했어. 나중에 그 사람 길을 몇 달을 조사를 했더니 보니까 아주 강도 중에도 큰 강도야. 삼국에 큰 강도 있었어.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이중생활하고 산 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음이라는 걸 이제 페르디아, 루스, 뭐 코일리아 하는 이런 게 수장크는 해가지고 네 종류의 마음이라는 게 알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만 나도 몰라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깨버려 그냥 깨버려 나 안 그런다고 또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뭐가 역사를 하느냐 하는 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들들만 그 세계에 들어가요. 사람들 몰라요. 도덕적인 사람은 돼. 근데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 주님과 관계성이, 하나님 아들이라 했던 관계성이 나와야 마음이 중심이 됐어요. 그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랬어. 예, 다 같이 플레로, 플레로. 훈칠, 최고, 최고, 완전히 딱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냈다, 망령했다? 망령했다 그랬죠. 사탄은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딱 사용해. 갑자기 마음 사탄 얘기하니까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 봐봅시다. 자, 13장 2절은, 예, 예, 디아블로스 마귀가 생각을 냈다, 뺐다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다른 게 전혀 없다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완전히 그냥 딱 사로잡아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붙어진 거예요. 장관님, 장관할 때, 마음에 누가 꽉차 있어서 다른 사람 만들어왔어요. 네, 살다가, 아, 나도 못 살겠다 할 때는 마음이? 공간이 그래도 다른 게 들어가 있다고, 다른 게 지금.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보고, 잘못한 걸 가지고 얘기하기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짝일 거 짝이고,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마귀는 무슨 일 한다? 성장을 냈다, 뺐다, 첫판을. 아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통째로 그냥 다 얽어놨거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팔고 부지간에 둘이 소리를 했어. 야, 너 사도들이 알겠어? 우리 얼마 합시다. 그러고 돈을 갖다 놨더니 두드려가 받아내게 하는 게. 무슨 땅을 팔았느냐는 건 나중 문제고, 팔아가지고 둘이 부부지간에 딱딱 해가지고 돈을 감추고 갖다 놨더니, 너, 우리한테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건 네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서 네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너 돈 감추고 네가 아니라 사탄이 너가 감추고 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3장에 한 사람 가는 유다에게, 마귀가 디아볼로 세우고 예수를 팔아 탈승을 넣은 거예요. 성화를 놓고 난 다음에 이게 흥정을 옮겨져요. 탈어져죠. 그래서 13장 27절에 가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 지금 속히 너 하는 일은 거라. 네. 그래서 땅 한 조각을 받은 후 뭐가 들어갔어. 에이스 땅 뭐가 들어갔어요. 어디에? 에이스 백호는 그 가룟 유다의 속에 뭐가 들어갔어. 가룟의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요. 호 석탄하스 뭐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뭐 마귀 사탄하고 얘기하는데 마귀 사탄의 그 세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디서 어디까지 사역을 하고 마귀가 어디서 어디까지 사역을 하고 이거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예수님이 너 하는 일을 박현 빨리 해. 빨리 해라. 그러면 다른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들으죠? 마음은 딱 쳤죠? 그러면 다른 유다는 이 누가 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보고 뭐 하는 일을 특별한 건 유다는 누구예요? 사탄보고 쪽이라, 사탄보고. 사탄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일, 은밀히 부정을 저지를 때에는 누구 때문에 왜 그걸 했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행위만도 없잖아. 그 다음에 행위를 보고 마음을 가는 거래요, 마음을. 행위만 보고 마음을 본다고. 그러니까 사람 어디에 힘들어 아주 근본적으로 했느냐? 그래도 사람은 마음은 별까지 안 그럴까 싶은데 그게 그랬구나. 참 불쌍하다. 그래서 형사들이 나쁜 일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조사를 할 때 얼굴이 못 생겨도 문제야. 야 이놈아 같은 아침에 좀 잘생기지. 저 사람 봐. 저놈은 맞아. 얼굴이 얼마나 잘생겨냐. 너 너무 얼굴까지 못 생겨도 그러냐. 이런 얘기야 말이야. 자. 네, 됐다. Yeah, 네, 쉬는 시간에는 음식을 먹었고, 네,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안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불사치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갖고 싶어 갖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내줘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죠. 갈라디아 사장에서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을 때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빠, 호파트로,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다,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었어요. 마귀 사탄. 마귀는 마음의 생각을 물고 떼고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마음 속을 사로잡아요. 사로잡고 딱 채운다. 사전서 5장에 나왔죠? 그래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이 마음에 더 꼭 했단 말일까. 그럼 전쟁은 같은 경우는 마귀의 사탄은 하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도 일본 모범 사연에다가 대부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쓰겠어, 지금까지. 20, 30년을 쓰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선착이다, 차를 타고. 내가 선착하는 시간이 뭐 평소에 봤던 집을 다 파는 거예요, 이제. 자, 사탄과 마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를 팔아라. 다른 유다 보는데, 사실은, 다른 유다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 유다는 그때부터 이제 해수아비예요. 해수아비다. 마귀는 생각을 못 바꿨단 말이에요. 할까 말까. 할 때는, 예, 나쁜 짓을 이제 알아. 근데, 할까 말까 할 때, 누가 이미 생각을 놓고 있다고 있어? 예, 헬라어로 디아벨로스야. 조금 익숙한 디아벨로스. 뭐, 소리를 돌려놓는다, 뭐, 그렇게도 하는데, 예. 그래서, 마귀 사탄이 등장을 하면, 이건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흥미진진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있었다고 했죠? 마귀 사탄. 40일 계시면서 누구에게 있었다고 했어요? 마귀와 사탄을. 사탄에게 있었다는 건 없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만 시험 받았어요? 마귀 사탄에게 다 시험 받았어요? 그렇죠. 둘이 뭉치리로 대답을 해요. 정답이 아니지. 변이 용기되고 만족하고 사탄되고 살아 꼬시고 다니는 5가지를 다 한다고 그랬어요. 다 받은 거는, 만기 사탄서 그냥, 쓸 필요 없지. 자, 만기에 뭐 한다고 그러세요? 생각을 놓고 빼고. 사탄은? 생각 속에 들어가서 완전 생각을 사로잡아 다녀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있나, 이거, 이렇게. 아니, 40일 동안 예수 시험 받을 때, 만기 사탄이 둘 다 시험을 했느냐? 마귀란 시험을 했느냐, 그 얘기야. 성경 사랑, 목사님도 그러고 앉았으면, 이제, 마귀가 있을까? 사탄이 있을까? 이제 하니 보니까 그렇죠? 참석. 자, 보자, 이제. 그 성경들을 봐도 물어보면은 믿기는 일이 같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풀린가, 아닌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했는데 보니까 또 풀려. 그 누가 말도 그래. 아, 목사님, 성경을 왜 틀린 게 많이 안 하냐고. 내 머리를 알겠어요? 주님이 준 머리를 알겠어요? 자, 됐다. 마음 가지고 안 돼. 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갔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는 얘기는? 마귀는 무슨 일 하는데? 생각을 냈다 뺐다 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 중에 세 가지 시험 받았어. 마귀한테 만약에 세 가지 하나라도 마귀한테 넘어갔으면 예수님 마음 속을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비밀이 생기는 거지. 예수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은 사건이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았느냐? 그 바로 우리 문제라고. 우리 문제. 우리도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세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해가지고 또 세 가지 나와요. 왜 한국에서 가면. 마태복음은 세 가지. 고린도 전에서 가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세 가지 나와요. 창세경은 복음 득도하고 보안 득도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운 지랑. 그 시간에 따라서 내용을 좀 바꿔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은 무슨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맨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러면 이 시험 들은 거잖아. 주기도문은 무슨 뭐 모임이 끝나고 그냥 무슨 뭐 행사에 하나 구절을 그냥 써먹으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카이노 에이소는 계속 대마스 에이스포라스는 아블라스를 받아서 아포트 포네르 포네르가 악한 자래요. 악한 자가 마귀 사탄이 아니니. 근데 성경에는 악한 자만 써놓고 나서 침침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의하러 가서 그러면 마귀에게만 시험 받았느냐? 첫판 마귀에서 안 나오겠어, 마태복음 4장. 세 가지 시험 하는데 마귀만 나와 터지는 얘기. 첫판 나와 안 나와요? 다는 맞아. 뭘 내가 보면 마귀가 사탄이야.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는 구경들을 본다고. 그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마귀도 이제 그냥 마귀 헬라어를 기어버리고 써먹었어. 근데 마귀가 뭐 하는 거냐? 나한테 헬라어 짓 말하면 다 마귀냐? 사실 우리한테 헬라어 짓 많이 하는 양반 예수님이네. 뭐가 훨씬 더 못하지 않을까? 그쵸? 예수님과 저렇게 싸우다니까? 자기를 구원시켜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하고 이래나 저래나 하고 싸워, 또, 어쩌면, 기도할 때 보면. 그 과거냐.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사이 많이 나왔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부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어, 시험하는 자인지 나오죠, 이제. 나를 시험하는 자인지 나왔어? 예수께 나와 가로되 누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명하여 볼지 딱성을 가지고 가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서 오고, 주로 하나님 전하지 말라. 마귀가 등장해. 또 예수를 모시고 주님 기묵분산에 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내가 만일 내게 없기를 경제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나오죠, 사탄. 네?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사탄이에요, 그대로. 그대로 사탄이에요. 많이 미안해, 멋지게. 예. 왜 사탄아? 사탄아, 왜 사탄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생각을 이미 벌써 지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면 누가 이제 그런 생각을 놓는 게 뭐로 바뀌어요? 사탄으로 바뀐다고. 만약에 생각이 이게 하나하지 않으게 마귀가 하는 말을 받아들였더라면 누가 들어와서 예수님 마음으로 움직여? 그렇죠. 그럼 예수 공생을 들여서 안 되죠. 공생 안 되죠. 사탄의 공생을 가야 된다고. 근데 어떤 말을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다음에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 만들었죠. 만들어놓고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죄와 사망의 몸, 그 아버지는 주님이 우리 몸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육신적인 마귀 사탄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누가 나타나요? 예수의 영접하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뿌리를 모르고 그다음부터 끝나는 사탄 그래가지고 심지어 마귀 사탄을 스스로 있는 놈이라고 또 가르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적당하게 이겼다 한대. 뭐 그쯤 되려면 이런 얘기 할 말이 없어. 뭐 지가 적힌 예수라고 하는 놈도 그것도 웃기는 놈이고 예수 안에 있다든가 예수를 믿는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가 사춘 예수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는 놈들도 그게 넘어가.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잘났어요? 아니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넘어갔다가 온 사람들이 있고 영원히 그쪽으로 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성경에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그냥 만들지 말고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마음상 다 만들어서 마음을 씻었다가 붙였다가 뭐를 넣었다가 뺐다가 마귀 사탄이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예수를 믿어도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사탄이 마음에 들어 꽉 찰 수 있고 예수님도 마음에 들어 꽉 찰 때도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는 얘기 다른 거지만 오직 예수의 존재로만 마음을 채워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보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붙잡아야지? 뭐를 쓰라고? 무슨 일이 생겨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나는 안 하는데 그것도 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뭘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 존재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나야 돼. 그러니까, 이중 삼중인간이 되어버려요. 이중 삼중인간이 된다. 이 발등과 고민을, 겉으로 도덕적인 인간을 속까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게 이 신앙생활의 수정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도망갔어. 나도 잡아갈 때. 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안 죽으려고 도망갔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제자가 난 이제 주님이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런 말씀 어디 하시죠? 아니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말라고 사탄한테 뒤로 몰아가라고 했어. 사탄이 너희를 눈 까부르듯 하려고 지금 여기 발견하고 있다. 그 죄가 고랑고랑 만들어서 안 되는가 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매달려 다 죽어 부활합니까? 아니죠? 다 도망가야 돼. 그러면서 인간의 마지막 최절함을 그 죄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도 나오지만 다음은 이게 성경 전체를 절반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외모로 보면서 그 중심을 여기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그 중에 의사가 진짜 명의, 유명한 의사예요. 사람을 많이 해친 사람이고 많이 죽인 사람이라고요. 네, 중심을 해야 되니까. 주님의 공성에는 주님의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말 얘기를 안 해. 하여튼 오늘날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야 돼요. 이 짤이 짤이 안 돼, 잘라야 돼. 안 잘리고 생각이 간다 그러면 슬슬 그쪽으로 간다 할 때는 그때 자기가 아니야. 자기가 아니야. 생각이 어떠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펼쩍 갔다 이제 생각보다 돼. 그러면 자, 좋아하는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다고. 이게 왜 머리에서 이게 왜 떠올려 뛰고? 하는 거는 보고, 이게 정말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냐, 아니냐? 하는 마음의 그 훈련 과정이 또 있어요. 크면서, 성장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들을 알아야, 이게 마귀 사탄이 창세기에서부터 그 연결된 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알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알다가 신약성경이 움직여지고 이제 구약성경까지 이제 같이 움직여지는 과정이 와요 이제. 사탄은 몰라요.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더 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소유, 마음을 쓰지 않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분이에게 죄가 없다. 대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죄가 없는 성경으로 죄가 없느냐? 성경으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받아줬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죄를 받아줬어요. 세상 죄가 있는 걸 받아줬다니까. 그런데 성경에 죄가 없다는 얘기는 행위적이고 나타난 그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 속에는 죄라는 존재가 있는 분이라는 얘기야. 죄가 그 사람의 어둠이 없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죄가 되면 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둠이 없고 그런데 죄를 위해서 죽었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문제 다를 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 육신이 아니죠.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왔다, 육신의 몸으로 왔다, 그건 성경 모르는 큰일 얘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건 그냥 풍기로 몰아넣는 거라고.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요. 아니,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 때문에 왔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가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그 십자가 매달리실 때도 육신의 몸으로 매달린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육신의 몸으로 육신을 갖다 육신을 갖다 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요. 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날 거 알고 그게 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나오면 아 신약성경 아, 사복음서 사탄. 아, 마귀. 보니까, 사도행전까지 넓혔더니, 사탄은 마음 속에 들어가 아주 지가 주인공을 타는 거예요, 주인공을.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수로까지 갔더니, 아, 성경이 뭐라 한 놈. 그랬더니, 보니까 변이 나와. 아, 이게 창세기부터 바로 거짓했구나. 아담과 하와를, 정말 나쁘게는 성취거라고 해. 귀가 사실 이어진 것 같습니다. 힘이 찼다. 근데 하나님 이걸 모르는,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라 철사가 아담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상태 속에서 희망다른 거예요. 희망다른 거 우리는. 그 속에 있다가 우리한테 마지막 날까지 다 사람은 죽어야 될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우리는 희망 다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죄와 사망의 몸을 잘라내버려요. 잘라.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할 때 우리가 그 사역자들한테 가장 큰 기준을 두고 질문하는 게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 가지고 그냥 들어갔느냐? 어떻게 죄와 사망의 몸이 죄와 사망 없는 속에 어떻게 들어가 혼합되었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2000년 전에 마귀가 사람들을 사이에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은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사진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나니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거짓말한 거예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한테부터 거짓말한 거예요. 무슨 거짓말? 어떤 말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먼저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거짓말한 게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담 먹으려고 했지. 아담이 와이프한테 하얀테 얘기한 거지. 근데 왜 사탄은 무슨 거짓말이야? 무슨 거짓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어디가 먹으라고 그랬어? 혹시 말라고 그러냐? 아니, 사탄이 언제 세라가 먹으라고 한 적이 있어? 먹으라고 한 적이 있어? 아니, 눈이 밝아졌는데 사탄이 먹으라고 했어요? 하얀가 보니까? 하얀가 사탄을 보니까? 먹은 지가 잠식하고 탐색해서 저렇게 탈락을 탐색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질문이 뭐냐? 마귀 사탄이, 이었던 마귀 사탄이 하얀한테 거짓말을,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니까? 먹으라고 해도 없어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 눈 밝아진다고 그랬어?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더니 눈도 밝아진 거야. 근데 눈이 밝아진 게 뭐냐면 사탄처럼 눈이 밝아진 거지. 응? 사탄 상태에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얼마나 온유한 내용이 많이 들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 연구원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해가지고 특히 3장이야. 이게 진실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엄청난 내용이 돼요. 엄청난 내용. 자, 사탄은 하와를 보고 죽을까 하느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죠? 오늘날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예수님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음이 끝났다고. 원죄가 끝났다고. 근데 왜 죄자는 치러지고 있어요? 안 죽는다고 한 상태가 뭐가 안 죽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가 했나요? 뭐가 죽어요? 성경 치르잖아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 안 죽는다. 하나님 안 죽는다. 그 두 가지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에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왔어. 네. 범하고 예쁜말 사탄하고 대화를 했더니 그 대화하는 상태가 마음에 들어 살인 잡았더랬어. 안 죽는다고 했어, 안 죽는다. 근데 죽는다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죽는다고 한지는 설명 안 해주세요. 왜? 그게 의미 없어.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불면서 가면은 예쁜 막 사탄도 들어가고 하야도 사탄도 야가당과 하야도 신생들도 다 불면서 다 들어간다고. 거기 가가지고 예쁜 막 사탄도 야 인마 너 왜 거짓말했어? 거기서 뭐라고 했어? 그때 불면서 시켜서 거짓말 안 했다고? 아 내가 쓰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야. 마귀 사탄은 신사양을 얘기해, 신사양을. 예쁜 마귀 사탄의 사양을 그대로 얘기한 거야. 마귀 사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평소에 이래도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도 있어. 마귀 사탄 제 얘기를 했는데, 하야는 지속권으로 받아들인 거야, 안 죽는다고 하니까. 오늘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 예수 영접했지, 그럼 이제 원죄가 끝났어. 사망이 끝났어. 사망이 끝났어. 죄사함 받았어. 그럼 뭐가 죄사함이냐 말이야. 죄를 드러내줘야 했는데, 허유하고 성공만 얘기해 가졌다고. 그렇게 끝나는 거니까. 죄명이, 시대명이, 죄부터 끝까지 오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거기 있는 죄명이, 하나님 죄명, 사람 죄명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절하라고, 부모를 공개하라, 그쵸?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수용치하지 마라. 거절한다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뭐가 변했어요? 세상 도덕이랑 똑같아. 살인하지 말라. 아, 나 안 죽였다고. 죄수하지 마라. 아, 나 안 죽였지 않았다고. 가늠하지 말라고. 아, 나 성장을 해봤지 않았어.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어, 그래, 그렇지, 믿지. 아, 맞아, 맞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지금. 실제로는 그, 사람이 죄, 우리가 하나님 죄, 사람이 정성을 가진 죄명인데.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이 어디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냐? 진자는 누구의 종이죠? 이긴자의 종이죠. 마귀가 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성성의 천장을 그렇게 읽었는데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안 읽는다고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을 안 읽는다고. 근데 제자가 어떻게 읽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안 읽는다고 했는데. 아니, 오늘날도 이 이런 문제를 거짓말한 것을 그 근본이 큰 물고기 마음속에 땅의 마음속에 서울 음부의 마음속에 세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다 마음을 3일 동안 들어갔다가 그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마음, 혈과육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걸 다 깨트리고 나온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읽어도 뭐 거짓말쟁이, 거짓이 어디? 생각도 안 해요. 많이 산탄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오늘날까지 살면서 이중적인, 이중인간이 되는 거예요, 점점. 호랑하지 마라. 아,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면 좋지? 그래도 사람들하고 나면, 아이고, 뭐, 너도 나처럼 대화 안 하고 다니겠어? 이러면서 서로 그냥 미워 해가지고. 그럼 헐린다는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예수냐 노냐지 이거저거 우울증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때가 되면 거짓말을 안 해. 그래서 그래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어제부터 한 거예요. 사랑해서 평생 불러주면 못 불러서 마귀는 불러. 내가 너 한 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창세기를 읽어도 한글로 봐도 이게 안 통해. 그냥 읽는 거야 그냥. 그냥 무슨 뭐 과일이라고도 소환하자고 누가 그 사이에 되니까 말이 싫어진다고 넌 맨날 그러더니 그냥 특별됐구나 얘기를 한다고. 그 자기가 그냥 특별된 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예, 요약을 하면 큰 물고기의 뱃속에 마음속에 들어간 것은 그놈 속에 뭐가 있어요? 그놈 속에 자 아담과 하와가 예쁜 마귀 사탄하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다른 말이 말해요. 세라카를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이게 오리무중이 되니까 그래서 세라카를 먹었다는 얘기를 네. 예쁜 마귀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이제 그때부터는 들락날락하고 속에 들어가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을 죽일 때에도 뭐가 들어갔다는 잡아 죽이는 거야. 형이 자기 아들을 죽일 때 뭐가 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악한 자에게 서 악한 자가 맡아보고 막아보고 누가 보고 보면 서 악한 자 마귀 사탄이 나와. 그래서 성경은 단어 하나를 양면성 가지고 있는 거. 어떤 단어는 몇 가지 단어로 수정을 해야만 하나가 나오는 단어가 있어. 그 다음에 신약에서 답이 있고, 구약에 답이 있고, 두 군데가 합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신약에서만 답이 나와버리는 것도 있고, 신구약에 합쳐야만 답이 나오는 것도 있고, 다른 단어와 다른 단어가 연합작전이 일어났을 때, 변하니까, 변이 아니라, 마귀 사탄, 세 단어가 움직이고 나니까, 나오죠, 답이.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던 한글로 보든지 간에, 말이 통해야 돼, 말이. 말 통해야 의미가,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 네, 요한일서 3장 12절이야. 바울이 어떤 면으로 아예 아벨을 죽였느냐. 바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 악한 자한테 이런 악한 자야. 죽이도문에 악에서 태아 없어서 악이 뭐라고요? 선호를 쓰라.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범, 마귀, 사탄. 똑같은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죠. 네. 그 사탄을 아니까. 근데 모르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미국을 한 20년을 매년 한 번씩 왔다 갔다 미국 카페를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은 아틀란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총 타고 다니는데 85년도를 알아. 98을 몰라. 그 다음에 111번 엑시 109번 엑시 백수다라고. 그냥 나중에 알 수 있으면 큰 만남을 하자. 그러니까 맨날 서로 서로 혼자. 백수는 뭔데 칼날이 있어요. 하얀도 있고, 파란도 있어요. 그래? 네. 아, 팔찌보다 하얀 것도 뭐? 하얀 거는 목걸이고, 파란 거는 아이유. 아, 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기도 안 보고도 내가 한 대는 벌써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맨날 마태다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너는 아는데 뭘 의미하고 있는지는 거기 사건이 안 돼.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세나가가 뭐냐? 마귀 입에서 나온 말이야, 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어떻게 났느냐? 불순종에서 니가 쫓아라. 처음부터 같은 얘기야. 먹지 말라고 먹었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몇 번 실수했어요? 몇 번 거였었어? 딱 두 번이잖아. 근데 우리는 몇 번 용서했는데 용서받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사랑했더니 딱 한 번 용서해. 그 용서 안 해줬다니까? 머리 잘못 볼게요. 세나가 먹어서? 불순종해서? 아, 세나가가 뭐냐? 세나가를 먹었다는 얘기는요.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누구냐? 아담이 아담.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택시멘트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나니? 사망이 좋았나. 그 창세기 사건을 신학에 와서 바울이 썼어요, 바울 사례가. 아담과 하와가 세나가 먹었다는 얘기는 뭐가 들어가요? 죄와, 뭐? 죄와 사망이 아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무슨 죄? 우리는 죄와 사망을, 그러는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면 죄를 지었다 그래.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는 행위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의 사망이 들어가는 걸 잘라내버리는 거야. 잘라내야 돼. 그 세나가가 죄의 사망이야. 근데 세나가는 이게 무슨 소리야? 똑같은 얘기 안 된다는 거 말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지금 듣는 사람들이 내가 이해가 할 정도로 이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내가 늘 그러잖아. 유치원 가면은 글자가 많아요. 넌 그리네. 이 생각에. 숫자를 가르치면 내가 사과라 뭘 만들어서 사과하나? 사과하나? 근데 또 두 개. 저는 인간 이름 써내면 또 몰라. 이런 사과가 나와. 그죠? 인도의 일은 몰라. 사과 하나 더한 게 하나, 왜 두 개야? 인도의 일은 답이 안 나와. 사과가 인식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벌써 3학년만 되고 그림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글자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반의 속에 뭐가 있어? 반의 속에 의미가 감춰있다. 의미가 의미가 감춰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어디에 들어왔느냐?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 몸까지 죽이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내게 사람 받고는 들어와 있는 죄가 죄라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먼저 없어져야 돼. 이래서 들어와 있는 죄와 사망을 없애려면, 죄와 사망을 없애려면 누가 와야 돼? 예수님이 와서 죄와 사망, 코스모스 세상 죄를 지고한다. 이 죄를 처리하면 사망까지 처리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사망 받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깨버리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사망, 몸에 죽음까지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태어나면 세 개 다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와 사망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자, 여기 있는 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과 아직 안 듣고 다 나중에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씨가 씨가 무슨 씨? 하나님의 아들이란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자 머리가 날라요. 그쵸? 머리가 날라. 근데 몇 년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된다? 누가 분명히 머리가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씨를 심으신 분은 때가 되면 역사한다고. 양자는 왜 사람들이 양자의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 있었죠? 유대인이 그 해군 제도가 사줘가지고 로마가 시민권 받은 거 그 뭐더라? 변호 변호. 그래서 양자의 법을 로마 법을 따져요. 유대인이 로마 사람이 너는 내 아들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양자를 산다. 로마 법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아니에요. 양자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 예수님이 마리아야 요셉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입니까? 근데 누구한테 그랬어요? 누구 몸에 태어나셨어요? 네,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빌려 태어났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아,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면 사람이었어. 인자야. 인자. 그렇지. 그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 그러면 양자지. 양자라고 예수님이 네, 마리아의 모태를 빌려 태어나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본색이 되어가니까 양자란 말이야. 우리도 육신의 몸을 우리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씨가 하나님의 씨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씨가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때가 된다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육신의 부모가 내 품에다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정상이지 않아요. 내 품에다 가냐?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월기도를 보니까, 월기도는, 마오리가, 다학기가 아직 왔는데, 사람들이 마오리 아들이라고 그래, 맞아. 그래서 양자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로마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씨처럼 태어나겠다가 다시 하나님께 가지러 간 게 양자의 법이야. 그래서 우리도 양자의 법이에요. 로마 법이 아니야. 헬스만 법이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양자의 법이라고 그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난 시간에 예수 안에 들어간 성경적 근거가 뭐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자, 오늘 끝나요 이제. 자, 끝나요. 자, 지금은 다 같이 파페르 해몬 코 엠페이스 우라네이스 하지아스 포포 오노마스 엘테 포헤 마실레이아스 베네테 포포 벨레마스 소수연 우라네 하이 에피 벌스게스 펜 아르펜 헤네펜 에피션 소수연인 세네덴 하이 아페스 헤민파 오펠레나타 헤멘 코스카이 헤네이스 앞에는 페이스 오펠타이스 헤멘 하이메 에이세는 케스 헤나스 에이스 페이라스는 알라 신사이 헤나스 아포트 페네르 세피시 에신 베바실레야 타이어 디나믹 타이어 동사 에이시시 아연하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하세요.